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을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들이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조선 통일 지지 쿠웨이트 위원회 위원장, 인디아 주체 철학 연구 위원회 위원장, 베닌 사회주의당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제국주의 강적을 정치 사상적, 전략 전술적 우세로 타승하심으로써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골출한 군사 전략가로 세인의 담없는 칭송을 받고 계신다고 하면서 미제를 때려부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그의 전승업적은 영원 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러시아 동포 정일심과 제1조선인역사연구소 부소장 오규상도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시어 조국과 교리의 운명을 두 번 다시 구원해 주신 위대한 수룡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칭송했습니다.